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고위급 대피단 단장으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, 국제유술연맹위원장을 각각 만났습니다.